미쳐 질 줄 알았어. 그리워 나 미워 근사했고 감사했고 자기야 자기야 밤새 했고 이젠 오래된 버린 한 조각 조각이 나도 너무 나서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나도 사는 게 바빠서 그만 맘에도 없는 말 그만 숨어서 한숨만 그만 우리 함께 했던 날 나만 미쳐가는 걸까 소중했던 내 사랑은 이젠 안녕 모든 걸 삭제 맘대로 안 돼 가슴과 머리가 따로 논단 소리 Baby I am sorry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입술을 깨무네 술김에 억지로 잠을 재우네 술도 수면제도 너를 못 이겨 또 밤을 새우네 왜 헤어졌냐 자존심 때문에 소중했던 내 사랑은 이젠 안녕 그래 이젠 안녕 지러워, 지러워, 서러워, 서러워, 기분 더러워, one more time. 그리워, 그리워, 어지러워, 어지러워, 서러워, 서러워, 기분 더러워.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고 같은 날 생을 마치고 나 같은 놈에게 이 모든 걸 사치고 다치고 닥치고 아디오. 소중했던 내 사랑은 이젠 안녕. 그래 이젠 안녕. 찬란하게. 잘 자요.